잊어버린 금액 딱 일주일만 쉬고 싶은데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데 내가 집중인 줄 아는데 나도 잘해 노는 거 쉬는 거 정말 음악 틀어놓고 춤추는 거 수다 떨다가 밤새는 걸 번쩍이는 파도 타버릴 것만 Let me be myself.